뜬 채 며칠 동안 누워있어요.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참 아파요. 죽어가는 가슴 속을 달래보면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숨 쉬는 일인걸요. 어디서든 늘 행복해.